신분증 좀 보여주세요. 1번. 네, 조금만 드세요. 2번. 네, 거기로 갑니다. 3번. 네, 여기 있습니다. 4번. 네, 한 장만 주세요.